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적도기니 민주당 정비소 헤로니모 오사오사 에꼬로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적도기니 민주당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조선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시대는 4월 15일에 점해서 적도기니 민주당 창건자 위원장인 오비앙 덕에마 무바소고 각하의 이름으로 김정은 각하께와 그리고 조선노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따뜻하고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각하께서 탄생하신 이 뜻깊은 날을 성대히 경축하기를 바란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